얘기해 이런 놈은 바보들 Ay. Why I wanna use my head? I don't wanna calculate Love and a business, feeling like a fitness 머리 쓰면 사랑한 적 없기에 죽을 걸 알아, 겨울처럼 말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Ay.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 yeah. 내가 당겨도 오지 않아도 돼 Let them be them, let us be us Love is amazing, but you is amazed, yeah Yeah, 두 마네 마음 두 마네 세계의 촉 두 마네 맘 두 골 향한 트래블